하지 말걸 그랬어 모른 척 해버릴걸 안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처럼 널 아예 보지 말걸 그랬나봐 도망칠 걸 그랬어 못 들은 척 그럴 걸 듣지도 못하는 척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아예 내 사랑 듣지 않을 걸 말도 없이 사랑을 알게 하고 말도 없이 사랑 흉터만 남게 되니까